너를 알겠느냐. 한치 앞도 모두 몰랐다 한다면 죄였지. 바람이 부는 날은 바람으로, 비 오면 비에 젖어 사는 거지. 그런 거지. 산다는 건 좋은 거지. 수지 맞는 장사 잡소. 알몸으로 태어났소. 한 번은 끝났잖소. 우리네 한국진 인생살이 한 세상 걱정조차 없이 살면 무슨 재미. 그런 게 꿈이지. 세상 걱정조차 없이 살면 무슨 죄인.